길 면 좀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바보처럼 아니야 아니야 그가 쓴 거짓말 향수를 달래려고 술이 취해 하는 말이야 아야야야 태양은 싫어 고향이 좋아 하던 말이야 아야야야 타양은